always call me tiny sky 흐릿해진 my love 네가 없는 내 곁에서 말이 없는 그 하늘 I just wanna be your sky Something I have in memory 가득 품고 있는 Blue sky I just wanna be your sky, my love 너를 감싼 너의 눈길 가득 품고 있는 Blue sky Blue sky